어떤 학자가 쥐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먹이를 먹으려면 헤엄을 쳐야만 되게끔 쥐 6마리 앞에 물통을 놓고 물통 너머에는 먹이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6마리가 일제히 헤엄을 쳐서 먹이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헤엄을 치고 먹이를 빼앗기는 쥐가 2마리, 헤엄을 치지 않고 먹이를 빼앗아 먹는 쥐가 2마리, 헤엄을 치고 먹이를 빼앗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는 쥐가 1마리, 또 헤엄도 치지 않고 먹이를 빼앗지도 못하는 천덕꾸러기 쥐가 1마리였습니다. 그런데 해부를 해봤더니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쥐는 먹이를 빼앗기는 쥐보다 빼앗아 먹는 쥐들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른바 가면계좌나 도면계좌 또 차면계좌 이런 통장들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고2거든요. 요즘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소화불량이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경북 영천의 김은정 양,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중에서 Sad Movies, 오늘은 슈 톰슨의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박정은과 최진실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 최진실 학창시절에 선생님을 만나죠. 박정은은 오해를 해가지고 아주 질투심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영화는 박정은에게 새드무비스가 된 셈이죠. 그런데 경북의 김은정 학생, 고2인데 벌써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소화불량이 나서 미칠 지경이면 이제 나흘밖에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 안 남은 고3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제가 다음 곡 좋은 곡 준비하겠습니다. 아, 참 서울 구로구 시흥일동의 강현수 씨는요. 원 서머 나잇이 어느 영화에 삽입된 곡인지 물어와 주셨는데 원 서머 나잇이 아니라 원 서머 나잇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여름밤이란 뜻이겠죠. 사랑의 수잔나라는 영화에 나왔고요. 하이텔로 김진환 씨 아버지 생신 축하해 주셨습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곡 띄워드릴게요. 원작 레이다 윤슨, 감독 라세 홀스트렘, 주연 안톤 글란젤라우스, 상황 1950년대 스웨덴 시골, 테마 인생사례에 필요한 애정 그리고 유머, 수상 경력 88년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 영화상, 88년 전미 비평가상 최우수 작품상. 대전에서 애청자분 듣고 계십니까? 영화 개같은 내 인생의 테마입니다. 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콘택트 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클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a bride in the prairie, and he sings with an old western drawl. Singing his cattle call. 에디 아놀드가 부른 캐롤 콜, 영화 아이다호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상막하고 끝없는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마이크가 서 있습니다. 고독하고 지친 듯한 모습으로. 난 도로 감식가야. 길 모형만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언젠가 와본 적이 있어. 이런 길은 정말 이렇게 생긴 길은 아무데도 없어. 마이크는 말의 여운이 가라앉기도 전에 쓰러져 죽은 듯이 잠을 잡니다. 그에게 잠을 잔다는 것은 곧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어머니를 찾는 꿈. 영화 아이다호는 국내에서 상영될 때는 상당히 많이 잘려나간 채 소개됐었죠. 검열 문제 그리고 청소년 입장 가로 만들겠다는 영화사의 욕심 때문이었는데요. 그래도 인생의 고통과 쓰라림 그리고 한 대상을 향한 그리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충분히 느끼게 만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한 명의 배우를 발견하게 되죠. 남창에다가 수면 발작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청년 마이크. 가슴 속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을 늘 담고 다니는 표현하기가 무척 어려운 캐릭터였는데요. 이 역할을 거의 완벽하게 소화해낸 배우 바로 리버 피닉스입니다. 이 아이다호 이후에 리버 피닉스는 이제 더 이상 반항아, 뭐 무서운 아이 이런 수식어가 소용없어졌죠. 베니스 영화제 나무 주연상을 수상한 20살의 실력파 배우. 이런 이름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카리스마적인 매력을 풍기면서도 왠지 모르게 슬픔을 토해내는 것 같은 리버 피닉스. 그의 오늘이 있게 만들어진 출세작은 로브 라이너 감독의 로드 무비 스탠드 바이 미였죠. Dum dum dum dum dum di do be dum dum dum dum dum dum di do be dum dum dum dum dum dum di do be dum wow wow wow wow dum dum dum dum dum dum dum dum di do be dum dum dum dum dum dum di do be dum dum dum dum dum dum di do be dum wow wow wow wow. You never give me a chance. Chop, chop. Now, love me, darling. Down. Come and go with me. Down, down, down, down. Down. Baby, down the sea. Down, down, down. 하이텔로 고시원에 있을 친구 현섭이 얘기를 해주신 송영범 씨, 그리고 군산대학의 정선곤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스탠바이미에 삽입된 노래 두 곡 연달아 들려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네일 바이킹스의 Come Go With Me였고요. 두 번째 곡은 코데츠의 롤리팝이었습니다. 행방불명된 시체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네 명의 소년들. 그 중에 리더격인 냉철하고 순수한 소년이 리버 피닉스였죠. 특히 그가 감춰뒀던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으면서 흐느끼는 장면. 그 장면에서는 그의 연기에 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Stand By Me는 86년 당시에 신문 광고나 TV 선전 한 번 없이 조용하게 개봉된 저예산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탑건이나 에이리언 2를 누르고 미국 흥행 탑을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죠. 리버 피닉스 역시 이 영화에서 비로소 연기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맛봤다고 할 만큼 스탠바이 미는 그에게 중요한 영화가 됐습니다. 리버 피닉스는 1970년 8월 23일 60년대의 반전운동가이자 시인 또 작곡가이기도 했던 아버지 존 피닉스와 어머니 엘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리버라는 이 독특한 이름은요. 헬만 헤세의 소설 시달타에 나오는 목숨의 강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리버의 여동생은 레인보우, 무지개고요. 또 남동생들은 leaf, 잎사귀, summer, 여름. 이렇게 모두 자연에서 얻어온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그의 부모들은 자유주의자였고요. 또 히피였기 때문에 리버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남미 여행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겨우 정착한 것이 리버의 나이 10살 때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리버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유독 아버지와의 마찰을 그린 작품이 많았죠. 그 중에서 피터 웨어 감독의 문명 비판 영화 모스키토 코스트를 보면요. 여기서 리버는 당시 인기 절정이었던 해리슨 포드의 아들 리차드로 출연했죠.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감수성 예민한 소년의 불안감, 반항심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해내서 타고난 배우라는 칭찬을 얻었던 영화입니다. 모리스 자르가 음악을 맡았죠. 모스키토 코스트의 테마 들어봅니다. 호텔 아이디 주인인 이소영이 배낭여행 떠나는 바람에 몰래 기생충이라고 하신 김수현 씨. 친구 소영이가 건강하게 살 하나도 안 빠져서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쯤은 아마 여행 다녀와서 그 모험담을 잔뜩 늘어놓지 않을까요? 비디오로는 해리슨 포드의 대탐험이라고 나왔죠. 모스키토 코스트의 테마 뮤직, 모리스 자르가 음악을 맡은 이 테마 뮤직 들려드렸습니다. 리버 피닉스가 연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여감독 페니 마샬의 친구였던 어머니 엘린 때문입니다. 엘린은 80년에 페니의 소개로 방송국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어머니를 따라다니던 리버가 TV 연출자들의 눈에 띄게 된 거죠. 하지만 처음으로 판타지라는 드라마에 출연했을 때만 하더라도 리버는 나중에 록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그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84년 TV 영화의 문제작으로 꼽히는 명성에서 소년 역을 맡은 뒤부터는 많은 시선이 그에게 쏠리게 되죠. 그 가운데는 개구장이 소년을 찾아다니던 조 단테 감독도 끼어 있었고요. 이 조 단테 감독에 의해서 리버는 영화에 데뷔합니다. 외계인과 새 소년의 모험을 그린 SFX 영화 익스플로러스였었죠. 비디오 제목은 탐험가 레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리버는 단지 귀여운 아역 스타였을 뿐 별다른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리버는 영화 데뷔작을 끝내놓고 한동안은 TV에서 연기력을 키워나갑니다. 특히 로버트 케네디와 그의 시대라는 TV 영화에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열연해서 TV 부문 최우수 남우 조연상 후보에도 올랐었죠. 이 시기에 리버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독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속되기 싫어하는 리버의 자유로움, 서서히 꽃피기 시작한 것이죠. 자, 영화 탐험가 레이, 익스플로러스의 엔드 타이틀 들려드립니다. Explorers의 End Title이었습니다. River Phoenix는 지금까지 한두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흥행에 성공한 대중적인 영화에 출연했었죠. 하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대중적인 친근함보다는 아웃사이더 이미지가 훨씬 강합니다.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던 87년의 지미 리어든. 이 영화에서 그는 마치 제임스 딘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영화는 17살의 소년이 36시간 동안에 겪는 체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그리 빛을 보지 못하자 리버는 그 뒤에 작품 선택에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연기나 인기 그런 것보다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듯이 리버 피닉스는 평범하면서 속 깊은 그런 젊은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자신이 영화 속에서 보여줘야 할 인물형들을 보다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리버 피닉스와는 동전의 앞뒷면 같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배우 키아누 리버스. 키아누와 리버는 현재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인데요. 두 사람의 연기관은 전혀 다릅니다. 키아누가 작품의 캐릭터에 자신을 몰입시켜서 연기를 한다면 리버는 작품의 캐릭터를 자신에게 맞추어서 연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선택한 영화가 시드니 루멧 감독의 허공의 질주, Running on Empty였죠. 부모의 과격한 반전운동 전력 때문에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해야만 하는 아들 리버 피닉스의 내면 연기가 특히 돋보였는데요. 월남전 당시 미국 젊은이들이 체험해야 했던 고민과 갈등, 그리고 그들의 2세들이 겪는 또 다른 고민과 갈등, 이런 정치사회학적인 문제들을 냉철하게 서로 얽어놓은, 하지만 따뜻하게 풀어놓은 그런 사회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학생 때부터 쭉 학생운동을 해오신 분인데요. 그 선배는 이 영화를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공감이 가는, 하지만 그만큼 또 문제를 핵심을 짚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자, 제임스 테일러가 영화 중에서 노래를 부르죠. Fire and Rain 들어봅니다. Just yesterday morning they let me know you were gone. Suzanne, the plans they made put an end to you. I walked out this morning and I wrote down this song. I just can't remember who to send it to.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Seen lonely times when I could not find a friend. But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again. Won't you look down upon me, Jesus? You gotta help me make a stand. You just got to see me through another day. My body's aching and my time is at hand. I won't make it any other way. Oh,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I've seen lonely times when I could not find a friend. But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again. Been walking my mind to an easy time, my back turned towards the sun. Lord knows when the cold wind blows, it'll turn your head around. Well, there's hours of time on the telephone line to talk about things to come. Sweet dreams and flying machines in pieces on the ground. Oh,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I've seen lonely times when I could not find a friend. But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baby, one more time again. Thought I'd see you one more time again. There's just a few things coming my way this time around now. Thought I'd see. 모습을 드러낸 감옥은 감옥이 아니듯 마음을 드러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내 사랑의 말은 마른 가지 끝에 잠드는 아픈 이파리들의 수화다. 찬손으로 켜는 뜨거운 불이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슬픔과 이제 막 태어나려는 꿈을 위해 기약 없이 준비하는 사랑의 말이다. 미경이에게 이 시를 들려주고 싶다고 하신 캐포동의 서기씨, 잘 들으셨습니까? 리버 피닉스에게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준 영화죠. 미국 비평가협회 남우조연상, 또 아카데미 남우조연에도 노미네이트 되었던 허공의 질주, 러닝 온 엠티 중에서 제임스 테일러의 노래였습니다. Fire and Rain. 자, 나이는 그리 많지 않지만 리버 피닉스는 현재 헐리우드에서 놀라운 집중력과 직관력을 소유한 몇 안 되는 연기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캐릭터를 분석하는 통찰력뿐만 아니라요, 카메라 앞에만 서면 연기에 집중하는 힘이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정도라는 거죠. 이런 그의 천재성은 아이다호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요. 키아누와 함께 여행하는 도중에 모닥불을 피우고 노숙하는 장면. 이것은 리버가 자신의 역을 분석한 뒤에 스스로 만든 장면이라고 합니다. 함께 공연했던 키아누 리버스는 리버가 비록 자기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까지 그를 극찬하고 있죠. 그만큼 리버의 철학적 깊이가 깊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아누와 리버는 영화를 떠나서도 가장 절친한 사이인데요. 두 사람의 우정은 동성애가 아닌가 이렇게 주변에서 의심할 정도로 각별하다고 하네요. 함께 섭외가 들어오는 작품에도 네가 하면 나도 하고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서로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친분이 본격적으로 싹튼 것은 영화 I Love You to Death, 바람둥이 길들이기에 함께 공연하면서부터죠. 자, 여기에 삽입된 호레노츠의 노래 들어보죠. I Make My Dreams. Thank you. 영화 파람둥이 길들이기 중에서 좀 전에 제가 제목을 조금 틀리게 소개해드렸어요. I make my dreams 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You make my dreams come true. 홀레노스가 부르는 당신이 내 꿈을 실현시키게 만드는군요 였습니다. 홀레노스의 마이 드림스는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코미디물인 바람둥이 길들이기에서 리버 피닉스의 주임은 피자집 여주인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피자집 여주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결국에는 바람둥이 남편을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참 그는 좀처럼 죽질 않습니다. 이렇게 I love you to death 바람둥이 길들이기에서 리버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닌 청년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전체를 헐어버리는 것 같은 놀라운 변신이었는데요. 그 뒤에 리버는 헐리우드의 영웅주의보다는 탈헐리우드적인 아웃사이더 이것이 되리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이다호의 성공 이후에 미국의 차세대 기수로 손꼽히고 있는 리버 피닉스. 하지만 그 같은 천사에는 영 무심한 듯이 현재 가족들의 목장이 있는 대학 도시 케인즈브룩에 머물면서 쇼비즈니스계를 멀리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곧 화면을 통해서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아누와 공연하고 있는 구스 반산트 감독의 Even Cowgirls Get the Blue, 또 샘 셰퍼드가 감독하고 히라빈 조르바의 엘린 베이츠와 공연하는 서부극 스타일의 영화 말하지 않는 혀, 또 사랑이라 부르는 것 The Thing Called a Love 이런 영화들이 쭉 줄을 서고 있으니까요. 자, 아주 낯선 도리로 나온 영화가 있죠. 하지만 어리숙한 로버트 레드포드의 동료 로버트 레드포드에 밀려서 조금은 그 빛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영화 스니커스 여기에 출연했던 리버 피닉스의 모습 기억나시죠? 스니커스의 메인 타이틀 들어보죠. 경기도 고향 마두동의 서승현 씨, 로버트 레드포드에 대해서 방송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미 이전에 이 시간에 해드렸죠. 그래서 대신 들려드렸습니다. 영화 스니커스 중에서 메인 타이틀,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한정림 씨도 잘 들으셨죠.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양노경 씨, 영화 Somewhere in Time 중에서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영화는 슈퍼맨의 크리스토퍼 리브, 그리고 제인 세이모어, 사운드 오브 뮤직의 크리스토퍼 플로머가 함께 공연한 멜로드라마죠. 존 베리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자, Somewhere in Time 중에서 테마 들려드립니다. 로저 윌리엄스의 피아노입니다. 영화 Somewhere in Time의 테마곡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유학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출국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니 외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서운함 때문에 요새는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의 윤송희 씨. 글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는 곡 들으시면서요, 이제는 차근차근 설계해 나가시면서 잠도 푹 주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고 하신 서울 구로일동의 배민호 씨께도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하이틀로 사연 보내주신 정민희 씨의 신청곡, 영화 라스트 모이칸의 메인 타이틀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